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먼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어제도 같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 녀석 애비를 닮아가지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뭐 부모 입장에서 뭐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좋은 아빠를 내가 닮았다. 기분 좋고 아 내가 자식이 나를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이미지 오브 갓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음이 큰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렇게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예.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내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성품을 가지셨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자녀 혹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코자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어제는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고집을 같이 비교하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정말 셌습니까? 예? 얼마나 그렇게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때로는 은혜, 긍휼 이런 뜻으로도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보여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측은하게 여기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시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드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용납하심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요. 예.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셨다 했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어떤 죄를 파묻어서 아예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간과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간과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넘겨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큰 문제를 아무 문제 없듯이 그냥 넘겨버림으로써 이것이 간과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죄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까지도 마치 장사디낸 듯 묻어버리고 잊어버리시고 못 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간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에 간과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 지속되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용납하심, 간과하심이 없다면은 예?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고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내 모습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하나님의 성품은 길이 참으심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길이 참으심 생각할 때에 언뜻 성경에 나오는 장면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합니다만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탕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환경은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리심. 그것이 그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돌아갈 용기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고 돌아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직도 상고가 먼데라고 한 부분을 참 살펴보면 참으로 절묘합니다. 상고가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해석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여러 날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지만 상관하지 아니하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달려올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달려가니 아들도 달려올 수 있었겠죠. 아들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품어주시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심 같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3장 25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하심은 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납하심은 죄를 파묻어 버리시는 속죄의 사랑이고 또 길이 참으심은 회개한 이후에라도 죄를 지으나 계속 성악히 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로 인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